Oh!

있는 봉화처럼 흔들기에 지켜와 나 집에 나가 옛날에 적초 상들은 끝나 세웠지 우리도 꿈을 키워 한마음 뭉쳐 빛세고 끈끈한 나라 만드세 깊게 비껴와